떠나지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Forever young Forever young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만 같게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꽃 같이 마지막처럼 내 입 맞추길 달빛 아래 내 맘은 설레은 낯으로 춤추러 갈래 Let's go 지금 Let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놓을 수 없게 순간이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 지금처럼 너와 함께라면 tonight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Forever young Forever young Ride or die 끝이 없을 것처럼 달려 너와 나 붉은 sunset 아래 너는 지금 내 옆에 Pink 따로 멀더라 I would like it everything 다 필요 없어 주인공은 우리 Say life's a bitch but mine's a movie 내 다이몬처럼 we shine together Whenever, whenever, forever, ever, ever 짜릿하게 더 위험하게 세상 저 끝까지 가볼래 Let's go 지금 let go 버리면 꿈꾸는 바래 끝이 없이 달려보자 We like to party 달이 뜨고 별이 뜨면 춤추는 바래 끝이 없이 달려보자 We like to party Let's go Girls wanna have some fun We go dum dum dum Yeah girls wanna have some fun Watch you one one one Girls wanna have some fun We go dum dum dum Yeah girls wanna have some fun We are dun dun dun Let's go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 what a bum bum